돌아서면 두 눈이 마주칠까. 심장이 바운스 바운스 두근데 들릴까봐 겁나. 한참을 망설이다 별처럼 반짝이는 눈망울도 수줍어 딸 것마다 내 입술도